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 내 입가에 그대의 달콤한 baby baby tonight yeah girl 재밌어 이마 한마디면 되겠지 얼마나 성공할지 세상이랑 내겠어 내게만 보여지던 내 반달 눈웃음 요즘 다시 찍고 다니는 팬들이 궁금해져 아 그리고 잘난 마셔 마키아토 알잖아 너 때문에 습관이 된 아메리카노 무슨 맛인가 싶었었는데 차갑고 뒷맛은 씁쓸한 게 네가 없으니까 아직 조금 이해가리 girl 이렇게 나를 익숙해져가는 거라면 후회만은 불창 나를 다시 선택하겠어 나는 우리의 약속하던 약속들 수많은 잘못들과 또 다른 잘못 사이 너의 맘 못할 잘 잘못들 맘 볼수록 쓰기만 했던 추억이 담긴 잘 왜 들이키게 되는지 알고 가지 마 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 왜 이리 슬프지나 도사의 어색한 기름만 흐르던 첫 문자와 첫 통화 기대하던 첫 만남 근데 남의 손톱 난 물어뜯었을까 긴장했어였을까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레 우리 도사 연인 아닌 맹 그런 날들로 매일 서로를 확인하고 확인했지 맘에 새긴 우리의 첫 만남은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달콤했지 어디든 같이 가고 싶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에스프레소처럼 내려놓게 되었어 괜시리 속 아프네 우린 참 좋았는데 이별은 쓰리슨 아메리카노 아직도 추억은 여전히 그 카페로 가고 있어 Baby, baby, 그대는